만수대 연독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21일 이집트 오라스콤 전기통신수단 및 기술주식회사 리사장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이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 한편 이날 나기부 사위디스 이집트 오라스콤 전기통신수단 및 기술주식회사 리사장이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.